다시 생각해본다. 그 말은 진정 떠나간다는 말이었는지. 나는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으리. 그 말은 모두 모두 거짓이기를.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해와 달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것. 어찌 한마디만 믿고 나는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으리. 그 말은 모두 모두 거짓이기를. 정말 마지막이라면 해와 달도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것. 어찌 그대를 보내 한마디만 믿고 나는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으리. 그 말은 모두 모두 거짓이. 그토록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찬란한 태양이 그 빛으로도 우리의 사랑은 빛나리. 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내려도 사랑의 그 꽃이 만나면 반가운 친구. 반짝이는 언제 언제까지나 나만을 사랑한다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지금 내 곁을 떠난 당신이지만 마음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 가슴 속 깊이 깊이 간직한 사랑 그대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웃을까 걸으며 꿈만 더 지난 날의 아름다운 추억들 마음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 가슴 속 깊이 깊이 간직한 사랑 그대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웃을까 걸으며 다정했던 그 사랑 꿈만 더 지난 날의 아름다운 추억들 은동자 그곳에 건다. 욕망에 몸부림 우린 돌아보지 않는다. 밤은 깊어가고 I'm not afraid. 조경수 씨와 이은하 씨 박수로 맞아주세요. 두 분의 패키지 쇼.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그러면은 또 여러분에게 오늘 웃음의 저 컴퓨터 두 분이 또 이 자리에 또 자리했습니다. 네, 그분들은 저희 TBC의 제1회 개그 콘테스트에서 입상을 하셨죠? 그렇죠. 네, 이홍렬 씨와 서세원 씨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세요. 자, 두 분 부담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담합니다. 네. 아이, 서세원 씨. 아, 이용렬 씨 웬일이세요? 네. 여기 웬일이세요? 아, 이용렬 씨야말로 웬일이세요? 저는 저 매니저가 스케줄 잡아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아, 저는. 서세원 씨는요? 저는 뭐 또 대한민국이 공인해주는 스타 아닙니까? 텔레비에 6번을 나왔고, 라디오에 7번을 나온 스타이기 때문에 온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스타예요? 네. 그러면 저는 뭐 서세원 씨보다 더 많이 나갔으니까 저는 슈퍼스타예요. 아, 뭐 그런 얘기만 합시다. 근데 이, 그러면 이 스타가 되는 것도 여러 길이 있어요. 네. 뭐 탤런트, 영화배우, 연극배우, 아나운서, 코미디언, 또 MC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거예요? MC요. 마지막 거. MC. 아, MC 힘든 거예요. 아, 자신 있어요. MC는 자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 있으세요? 그럼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어디서 서봤어요? 저기 있잖아요. 뭐 큰 무대랄 거 없이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네. 더더욱 못 써봤죠. 아니 그럼 어디서 써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외국 방송 AFKN American Voices Korean Network. 아, 쇼! 드라이 쇼? 네. 큐 자니! 감동 받았어요 그거 보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순대 직접. 아, 진행을 맡아본 데를 얘기하세요. MC 본데요? 네. 우선 지방극장 쇼 무대 MC를 봤습니다. 아, 극장에서 MC 보셨구나. 네. 돈 주고 구경을 했습니다. 아니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나가는데. 네. 직접 MC를 본 데를 얘기하세요. 저기 조그만 싸동에서 한 두 번 해봤어요. 싸동에서 MC 봤다. 네, 그렇지만 자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MC 본 거 가지고는 힘들어요. 아니 자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네. MC 중에서 누구 우리나라 MC 가운데서 우선 MC라고 그러면 누구를 제일 존경해요? 네, 우선 MC라고 그러면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또 위트, 유머, 재치. 네. 반짝이는 기지. 아. 전부 겸비한 우리 오늘 허참 씨. 아, 허참 씨. 네, 배울 점이 없어요. 아니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건 나도. 아, 동감이니까. 그래요? 얘기할 필요가 없고. 네. 직접 존경할 만한 사람을 얘기해 주셔야죠. 네. 하지만 또 서세현 씨가 그 MC로서의 그 철학 같은 게 있다면? 있습니다. 있어요. MC가 되기 위해서는 험한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그렇죠. 외롭죠. 네, 외롭죠. 걸어가면서. 네. 동료를 욕하고. 헐뜯고. 맞아. 중상하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MC 할 거예요. 저는 해요. 저는 합니다. 아,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MC가 되겠다. 네,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말이죠. 네. 여기서 서세현 씨는 MC 희망. 네. 그리고 저는 그 톱싱어 가수 아닙니까? 네, 톱싱어. 그러니까 서세현 씨가 여기서 저를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잘하시면은 제2회 TBC 신인가요제에서는 서세현 씨가 MC 볼 리가 없지만은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저를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럼 할까요? 네. 대단히 감사하며 오늘 제1회 신인가요제에 많이 청신 여러분께 세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잠깐만요. 네. 어떻게 목소리가 어떻게 좀 이상하네요. 아유, 개소리예요. 아니, 적어도 MC라면은.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회 신인가요제에 많은 분이 오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초대손님 톱싱어 이홍렬 씨 모셨습니다. 빠바바밤. 바로서 촤악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만 개성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홍렬 씨는 여기 있다가 내가. 네. 나오려면 나와. 네, 언제쯤? 네. 내가 이름 부를 때. 네, 그래 해보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세계적인 가수, 한국이 나온 세계의 가수, 세계가 나온 한국의 가수, 한국이 나온 구로동의 가수, 구로동이 나온 삼통 4번의 가수, 삼통 4번이 나온 안방의 가수, 안방이 나온 건너방의 가수, 건너방이 나온 벽장의 가수, 벽장이 나온 인기 정상을 치솟다 거꾸로 진 가수 이홍열 씨! 박수 나오시잖아요. 왜요? 왜? 아닐 거 없이 오미야? 아닐 거 없이 오미야? 아니 뭐 소개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아니 죄송합니다. 좋아요. 어쨌든 제가 나왔으니까 아, 제가 인터뷰를 해요. 네, 팝싱과 하면 인터뷰로 하게 됐습니다. 네. 저 이홍열 씨가 나오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70년대 가요계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70년대에는 진짜 가요계가 흐르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네, 강물은 흘러갔습니다. 제3한강교 미칠죠. 네, 오늘 흘러요. 그래서 70년대에는 많은 그 노래들이 그 절약 시대에 산 우리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절약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꾼돈을 받으러 가면서 네. 돌려줄 수 없나요? 돌려줄 수 없나요? 네. 그렇지만 줄 돈이 있어야 주지요. 그렇죠. 오리발을 내놓으면서 부르는 노래 아니야. 아, 뭐 또 네. 야간 환행열차를 타면서 부르는 네. 밤차 이런 것들이 유행했지만 야. 80년대에도 그런 노래가 많이 유행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오셨으니까 신가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 네. 80년대 가요계의 흐름을 메들리로 그냥 쫙 엮어주세요. 아 그러니까 밑에 애들한테 이제 충고를 좀 해주라. 그렇죠. 신인 사람들한테. 네. 아, 우리가 많이 키워냈으니까 네. 신인 가수들에게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라. 아닙니다. 셋째는 좀 수그러들어라. 뭐 그게 그거잖아요. 네,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까지 노래들 쭉 보면 겸손, 더 겸손하면 더 히트를 칠 수 있는 노래들이 많았었는데 네네.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주니 네. 뒤에 머문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리송해 같은 거. 아리송해. 네.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요? 더 히트 칠 수도 있었는데 네. 아리송해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요? 헷갈리옵니다. 헷갈리옵니다요? 네, 그걸로 바꿔야 돼. 네, 다른 거. 그거, 네, 당신은 몰라라는 노래. 당신은 몰라.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당신은 몰라 하지 말고 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나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나, 네, 네. 우리나라는 존댓말과 반말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있죠, 나보다 저라고... 더 낮춘 말이 뭐예요? 저요. 저죠. 네. 저로 받쳐요. 바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저저저 저를 보세요. 선생님 가시면 슬픈 내 마음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 예리하십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 그러면 너라는 노래 바꾸시죠. 너라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너한테 너라 그러면 넌 좋아? 싫지? 그렇죠. 네. 너라는 말 말고 있잖아요. 대개라는 대개. 말이 있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대개로. 낙엽지던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선 잡아주시던 대개. 역시 이거는 뭐 얼마나 왔다요 왔다. 얼마나 네. 좋습니까? 네. 아니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그럼요. 이해를. 또 어디쯤 가고 있을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쯤 가고 있어요. 아니 남의 이름이 참견이야. 자기 할 일도 바쁜데. 그렇죠. 어디쯤 가고 있을까가 아니고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해야죠. 나 어떡해란 노래 있어요. 네. 뭘 어떡하란 거야.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을 해야지. 네. 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몸을 꼬우면서 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돼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또 이해를 해요? 네. 또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거 있어요. 뭐예요? 춤을 추어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아니 남의 의향도 묻지 않고 함께 춤을 추자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 말이 안 말도 되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가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아가씨 춤 한번 추실까요? 그 좀 이상하다. 이상해? 네, 뭐 다른 것도 없을까요? 거기까지 또 봐줘요. 봐줘요. 네. 뭐뭐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어른이 뭐 물어봤을 때 잘 안 네. 들렸으면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래야지. 건방지게 어디서 뭐 뭐. 아 이렇게 하면 싸움하는 것 같구나. 또 싸움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네, 그러면요. 뭐 얘기 길게 하실 거 없이 그러면 80년대 가요계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80년대는 그 참 그 히트를 위한 히트 같은 노래들이 나오려고 예상됩니다. 네. 내가 TBC 신인 가요제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네. 내가 TBC 신인 가요제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라 네. 하면서 뭔가 좀 패세이지 하면서 네. 어딘가 모르게 서스피리아적인 네. 그런 엑소시스트한 그런 노래를 여보세요 이건 무슨 말씀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네. 이왕 나오신 거 노래 한 곡만 하세요 근데 노래하실 때 율동이 자신 있어요 율동 아 율동이 율동. 가장 중요한 거야 율동하면 접니다 이율동이라고 제가 댄스리라고 네. 댄스리 그러면 율동. 해보세요 근데 요즘 가수들 막 디스코 막 추고 그러는데 네. 아 진짜 슬퍼 으쩜 그럼 그게 어디 춤이요? 예 네. 네. 그럼 반주 마음 약해서 죽지 못해서 돌아서는 두 사람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잊어야 막 좋을 사람 잊지 못할 죄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은 사람을 사랑하